자, 오늘,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네.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죠? 아.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런데, 그곳이 과연, 그곳이 어딘지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죠.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 참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속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속담에 호랑이 새끼를 잡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죠? 네. 집에 가만히 있으면 호랑이가 새끼가 올까요? 아, 아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속담이 있죠.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어요? 죽음의 굴 속으로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죽음을 쳐서 멸하기 위해서 그분은 사망의 깊은 터널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분은 어떻게 거기로, 어떻게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네. 죽음을 통하여, 그렇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의 터널 속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셨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놓아주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왜 두려워해요?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자, 우리가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렇죠? 사실 죽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두려움이 없죠. 자, 그다음 여기 보니까 전도서 9장 5절에 보니까 무릇 산 자는 뭘 안다고요? 죽을 줄을 안다. 그런데 죽은 자는 정작 자기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다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이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건 분명 생명의 지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은 사망의 지식이죠. 사망의 지식. 자, 그러면 우리로 이 죽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의 모든 세포 속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죄가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몸 세포 전체가 바로 이 지식으로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어떻습니까? 또 그 죄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또 미움과 또 온갖 충족되지 않는 그런 욕심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 우리는 안 물어봐도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각자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게 하는데 자, 이것은 분명 생명의 요소는 아니죠. 자, 앞에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한 근심, 걱정,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분명히 그것은 죽음의 냄새지 생명의 어떤 요소는 아니죠. 자, 그러고 보면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죽었다고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들이 사실 죽음은 그들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죠. 실제로 죽은 자들은 불쌍하지 않아요. 본인이 불쌍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자, 죽은 자들은 울지도 않아요. 슬퍼하고 우는 건 누구 몫이에요? 우리 살아있다고 죽었다고 그 사람 불쌍하다고 이렇게 우는데 실제로 그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실제로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는 죽어있는 자라는 거죠. 그 죽음을 절실히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죠.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근심합니다. 자, 여기 우리 보니까 끝이 어떻습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아나겠다. 생명으로 나오겠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근심했다. 지금 제자들은 무슨 말만 들려요? 아, 장차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여기까지만 들려요. 그 뒤에는 안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죽음은 우리 인생은 다 생각하는 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고 가면 끝인 거예요. 그 이상 들어볼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죄악 세상에는 저게 끝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 속에도 그 지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생명으로 나오겠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을 멸하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나오리라. 참 기쁜 소식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이 슬펐다는 거예요. 심히 근심했다. 자, 그들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도 저기까지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뒤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는 저 죽는데 죽음이라는 저 주제에 지금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도 그 뒤에 말들은 사람들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 저기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사망을 가져온 것은 뭡니까? 네, 죄죠. 자,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은 우리 안입니다. 그렇죠? 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지금 사망이 왕노릇하고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서 계속 죄의 종노릇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 어디로 오셔야 합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이 사망이 있는 곳, 그곳에 오셔야 하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마. 아, 자,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 예. 자, 거기 우리 로마서 5장 21절에 그랬죠? 자,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고 말하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는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는 이 세상의 문제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온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은 분명 한 사람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네. 자, 우리는 아담이라고, 네, 아담이 맞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맞아요. 근데 그 죄가 오늘 어디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나 안에 내 한 사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 죄가 아담의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자,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절대 우리가 그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보험이 아니에요. 자, 바로 이 죄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러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죄는 바로 어떤 단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자, 죄는 내 존재 자체와 딱 결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여기 사도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치 말라. 자,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자, 이 세상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어디에 있어요? 네. 자, 이게 여러분 우리 바깥에 저기 시티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자, 이 모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 죄의 요소들이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있는 육신 안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러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 대도시 로마 시티에 가 시험 받으러 가셨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어디로 가셨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없는 곳. 예. 거기는 극장도 없고 뭐 그런 예? 유흥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죠? 아무것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거기 시험 받을 게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어디 대도시 서울이나 어디 이런 데 가야 시험을 받지.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냐면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닌 아무도 없는 곳에 그분은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자, 예수님은 거기서 뭐 어떤 시험을 받으셨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럼 그것이 그 광야에 있어서요? 예? 자, 그것이 누구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취하신 그 육신 속에, 그 육신이 속에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우리가 유혹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가면 뭐 귀찮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내 혼자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은혜스럽고 뭔가 탁 그럴 것 같아요? 아니죠? 왜 아무도 누가 유혹을 나에게 유혹하거나 나에게 시비를 걸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어떤 나쁜 말을 하는 욕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우리 혼자 있어도 시험을 받을까? 바로 세상에 있는 이것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이, 내 한 사람 속에 있는 이 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이렇게 저주를 받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할 세상은 바로 어디였습니까? 바로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바로 우리 각 사람 안에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안을 한번 좀 더 잘 알지만, 뭐 증거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좀 참고로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사람의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밖에서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자, 이런 말씀 우리 성경에 무수히 많이 있지만, 뭐 우리가 그 충분히 그걸 증거를, 제시를 안 해도, 자,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인지 우린 다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그 세상을 우리 이 지구를 생각하시면 그 세상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셔야 돼요? 내 안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세대에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악한 현, 이 현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했죠.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자,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바로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현재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몸을 드리셨다. 자, 우리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듣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들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주님께 다 내려놓으라고. 우리의 죄들 다 주님께 던져버리라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떼어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회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그럴 때,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걸 뭔가 탁 잡아가지고 탁 끄집어내서 탁 예수님 앞에 던지고 싶은데 그게 잘 돼요? 네? 자, 우리 죄가 내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꺼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구세주가 필요 없어요. 아, 내가 내 죄가 있으면 내가 딱 꺼내갖고, 네? 집어내서 밖으로 꺼내면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곳에,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의 죄는 우리 속에 움츠러가지도 않고 꼼짝하지도 않고 그곳에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털 것만큼이라도 우리에게서 떼어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특별히 구세주가 필요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털 것만큼이라도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요만큼만 우리에게 바깥에 내놓을 수 있다면 그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자,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나니라. 자, 죄는 우리를 구성하고 있던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죄는 우리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뭐 진짜 속된 말로 그러죠. 내가 뭐 빼놓으면 시체라고. 우리에게서 죄를 딱 분리하고 나면 우리는 시체죠. 사망이죠. 그렇죠? 그래서 죄는 뭘 요구합니까? 죽음을 요구하는 거죠. 자, 죄는 바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고 우리의 전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통째로 사시는 거예요. 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통째로 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육신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3장 1절 제가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할 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없는 그런 때였죠. 자,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 계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많은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중 이름 한 이름이 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죠?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를 번역한 적 뭐라고요?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좀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 어디에 가셨다? 우리 가운데 가시매. 여기 우리 가운데 가시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가 여기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이해되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가운데 여기 어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적인 뜻은 인이에요, 인.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안에 가신다는, 우리 안에.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더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늘에 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어디에 있고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건 하늘에도 갈 필요 없고 뭐 저 밑에 우리의 바닷속으로 어디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무덤 속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어디요?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자,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오늘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이 그죠? 8절에 이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와 있다. 자, 그리스도가 다시 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다. 2000년 전 유대 땅이 아니고 자 어디요? 오늘 내게 가까이 와서 어디에 있다고 얼마나 가까이 있다고요?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시인하면 인정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여러분 육체로 오셔서 십자에 돌아가신 것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네? 자, 그거 다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믿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믿어요. 물론 뭐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 여기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어떤 영이라고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우리 4절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여기 4절에 지금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영은 뭐다? 적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시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흠정역 KJV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나는 지금 어떻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죽었는데, 그럼 살아있는 나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산대요. 말이 좀 안 맞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안 맞는 게 없어요. 다 맞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는데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누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고.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우리가 이걸 시인하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모두가 거짓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존재하고 그것은 진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삼아라. 자, 이것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 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예수의 믿음이죠. 예수의 믿음. 네.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더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똑같은 말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에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삼으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그거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 지난 안식일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하나님이셨죠. 그가 우리의 인간 육신 안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비워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야 됐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하고 이 죄된 육신을 그분 위에 입으셨어요. 그분이 어떤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그 사망의 몸 속으로 오신 것이죠. 오셔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않는 것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입으신 그 육신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오직 누구만 의지하셨어요? 아버지만 의지하셨습니다. 아버지만 믿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뜻만. 그래서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의지를 부인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굴복하셨다. 우리 빌립보서 2장 제가 안 쳤는데, 우리 지난 안식일에 읽었는데, 죽기까지 굴복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분의 십자가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은 그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함을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을 멸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대신에 그분은 매 순간 자, 인간 나사렛 예수는 매 순간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뭘 갖고 오셨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그거는 우리가 가지지 않는 어떤 능력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없으셨어요. 뭐, 육신적으로도 없었어요. 요도 굴이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인자는 뭣도 없다고요? 머리 들 것도 없는. 육신적으로도 없었고, 그분은 내적으로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셨죠. 자, 우리는 아직 우리 안에 뭐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뭔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비우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누구를 의지하셨어요?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매 순간 죽으셨지만 하나님을 대해서는 사셨습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자, 우린 다시 또 이렇게 하면 또, 아, 내가 또 그러면 뭔가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답은 동일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안에서 내 육신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대하여 사신 그분이 내 안에 오늘 존재하심을, 계심을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이 사망의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그 죄의 종노릇,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로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우리는 매순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마음에 항상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항상 우리 입으로 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매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다. 자, 그럼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망을 깨뜨리는 권세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러한 믿음. 그분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사망의 터널 속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나오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나는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뭐 박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항상 이게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부인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육신을 부인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 바로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 그 믿음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순간 이 믿음을 우리 다 행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좀 어렵습니까? 네. 어렵지만 우리가 이해를 그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어떤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바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지식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치를 따져서 사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 매순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제 그 후에 이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생각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자,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앞에는 바로 이러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우리 찬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